번져와 두드린 꿈을 까 그대 내 귓가에 달콤하게 Tell me baby baby 손꼽아 왔던 밤 널 상상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내 Thinking about you lately 수없이 기다린 우리의 이 밤이 1년을 돌고 돌아 내게 와준 기적 같아 오늘 밤 난 happy 포근한 이 꿈 얼어있던 계절은 너와 내 온기에 녹아들고 그대 품에 안겨 꿈꾸는 멋진 밤 오랜 시간 속 듯한 숨결마다 Kiss me baby baby 너만의 온도로 어서 baby 틈없이 날 감싸줘 그대 품에 안겨 잠이 들기 뿐만